홍건도 간석지 1단계 건설을 완공하는 데서 노력적 위운을 세운 일꾼들과 건설자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당 및 국가 표창 수여 모임이 15일에 진행됐습니다. 김종일 훈장이 최영덕에게 수여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서원길 길병도에게 수여됐습니다. 위대한 소형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서현철을 비롯한 3명에게,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의 표창장이 조승연, 김규현을 비롯한 13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청년 용예상을 한철진, 최문혁이, 김종일 청년 용예상을 최진철이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많은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수여받았습니다.